당신은 알고 있을까? 사랑이란 누가 만드는 것인가를 당신은 알고 있을까?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 아닌가요? 말을 해봐도 내가 모를 당신이 또 있잖아요. 돌아서면 이대로 남남이듯이 당신 알고 있을까? 내 마음이 하지 않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까? 당신이 얼마나 당신이 얼마나